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화물연대, 철도로조, 보건의료로조, 전교조 김천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 김천시 민주시민단체협의회가 사드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.